need you to rush my deal. 못 이룬 너희들을 위로해줄 때야 그 위에 포인트로 써보라. Girl of Alphamon 신경은 다 없군 누구든지 뭐라던 그저 그저 first 를 지키만 만나를 볼게 지금 내 자리에 맞춰.